보도들에 의하면 12일로 예정된 민중 정궐기를 앞두고 남조선 각지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더욱 강력히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8일 서울에서 60여 개의 비정규직 노조단체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과 노동개혁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시국선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날 의령남대학교의 교수들은 교내에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원들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도 박근혜 퇴진과 내각 정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남조선 강원도 강릉의 1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 관계자들, 빈곤사회연대, 국동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시국선언운동을 통해 일치하게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외쳤으며 박근혜 퇴진 울산시민행동이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남조선 음악가 2,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전 지역의 144개 무용가 단체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무용인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도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100만 예술문화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9일 2016 청년 정궐기 추진위원회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강대학교 학부 대학원의 27개 학생단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박근혜가 받은 명예 박사 학위를 당장 박탈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톨릭교 수원교구 종이평화위원회는 시국 성명을 통해 박근혜를 교탄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여 인천시민비상행동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의 기덕인 비상시국대책회의와 경상남도 지역의 작은교회 모임 성원들은 각각 기자회견들을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을 비난하는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남조선 강원도 원주시 북원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자보도를 게시했습니다. 마쿠 실세의 조정에 따라 친재벌 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적으로 추진해온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중소상인들과 교과서 국정화 조직 네트워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전 봄시민운동본부 등의 항의운동이 각지에서 전개되었습니다. 9일 밤 서울의 광화문 일대에서 만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가진 데 이어 종로와 을지로 등을 거쳐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고 촛불 집회에 나선 시민들과 합세했습니다. 광주의 노동자, 시민,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비롯한 각계층도 촛불을 들고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천여 명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벌였으며 인천에서는 금속노조가 집회를 가지고 시위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9일 교리 집회와 촛불 시위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지역들에서 12일에 범국민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준비 사업이 조직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9일 2016 민중 정궐기 투쟁 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남선의 1,50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결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 로조, 정교계 등의 40여 개 단체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앞당기기 위한 시국회의를 결성했습니다. 또한 2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비상행동이 12일 서울에서 진행될 봄국민 집회에 참가할 대행진단을 묻고 있습니다. 김포시민사회연속회의가 서울에서의 봄국민 집회와 때를 같이하여 거리에서 촛불 집회와 시위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